50 languages. 70. 일흔. 일흔. يحب, يريد, يود شيئا.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أتحب التدخين؟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أتحب الرقص؟ 춤을 추고 싶어요? 춤을 추고 싶어요? أتحب السير على الأقدام؟ 산책을 하고 싶어요? 산책을 하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دخن. 저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저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أتريد سيجارة؟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إنه يريد ولاعة. 그는 불을 원해요. 그는 불을 원해요. أريد أن أشرب شيئا. 저는 뭘 마시고 싶어요. 저는 뭘 마시고 싶어요. أريد أن آكل شيئا. 저는 뭘 먹고 싶어요. 저는 뭘 먹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رتاح قليلا. 저는 조금 쉬고 싶어요. 저는 조금 쉬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سألك شيئا. 저는 당신에게 뭘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당신에게 뭘 물어보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طلب منك شيئا. 저는 당신에게 뭘 부탁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에게 뭘 부탁하고 싶어요. أود أن أدعوك لشيء. 저는 당신에게 뭘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에게 뭘 대접하고 싶어요. ما تريد حضرتك؟ 뭘 마시고 싶어요? 뭘 마시고 싶어요? هل تريد قهوة؟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أم أنك تفضل الشاي؟ 아니면 차가 더 좋아요. 아니면 차가 더 좋아요? نريد أن نذهب إلى البيت. 우리는 집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는 집으로 가고 싶어요. هل تريدون سيارة أجرة؟ 택시를 원해요? 택시를 원해요? إنهم يريدون الاتصال بالهاتف. 그들은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들은 전화를 하고 싶어요.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